쇼의 골든팝스. 안녕하십니까. SPM 방송국 쇼의 골든팝스 이광용입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 시대라고 다들 한탄하십니다. 혹자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며 기껏해야 신문이나 인터넷상의 한 구석에 실린 미담을 들추어내어 그나마 따뜻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추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을 평가하는 우리 잣대의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 성인군자도 악마가 되어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각종 청문회 등을 통해 모든 분들이 부적격자가 되는 현실, 의인이나 칭송받던 인물들이 한두 가지 결격 사유로 죄인으로 지탄받는 사회, 이러다가는 전국에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아니오시다가 되는 사회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보다 하나라도 나은 점이 있다면 지고아를 막론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의식이 높은 사회, 그런 의식이 사회 전반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의 골든팝스는 크리스토퍼슨의 For the Good Time으로 시작합니다. 'Don't look so sad. I know it's over, but life goes on, and this old world will keep on turning. Let's just be glad we had some time to spend together. There's no need to watch the bridges that we're burning. Lay your head upon my pillow. Hold your warm and tender body close to mine. Hear the whisper of the raindrops blowing soft against the window, and make believe you love me one more time. For the good times, I'll get along. You'll find another, and I'll be here if you should find you ever need me. Don't say a word about tomorrow or forever. There'll be time enough for sadness when you leave me. Lay your head upon my pillow. Hold your warm and tender body close to mine. Hear the whisper of the raindrops blowing soft against the window. Make believe you love me one more time. For the good times. Chris Christopherson의 For the Good Time이었습니다. 텁수룩한 수염으로 우리에겐 그의 모습이 각인되어 있지만 명문대를 나오고 교수 생활을 할 정도로 수재인 그가 연예계의 길을 걸은 것은 70년대 유명한 가식거리이기도 했었죠. 이 곡 가사를 대충 살펴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 슬픔을 짓지 말아요. 끝난 건 알지만 인생은 지속되고 이 낡은 세상도 계속될 겁니다. 그냥 기뻐하고 내일이나 먼 훗날을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 사랑에 충실합시다. 뭐 이런 내용이라는데요. 그래서 조금은 느글느글거리지만 가사도 그렇고 그래 거기다 템포도 느리고 분위기 잡기가 좋은 것 같아 집사람 기분 전환시킬 때 기타와 함께 이 노래를 불러주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워낙 음치라 보니 그냥 몇 차례 시도 끝에 포기한 적이 생각납니다. 노래한다는 거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카펜터스가 노래는 이런 거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 곡부터 노래 가사 살펴봤는데요. 다음 노래 정말 60년대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이죠. 그런데 가사 내용은 정말 뜨악입니다. 짐 리브스입니다. 노래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Put your sweet lips a little closer to the phone. Let's pretend that we're together all alone. I'll tell the man to turn the jukebox way down low. And you can tell your friend there with you, he'll have to go. Whisper to me, Tell me, do you love me true? Or is he holding you the way I do? Though love is blind, make up your mind, I've got to know. Should I hang up, or will you tell him he'll have to go? You can't say the words I want to hear while you're with another man. Do you want me answer yes or no? Darling, I will understand. Put your sweet lips a little closer to the phone. Let's pretend that we're together all alone. I'll tell the man to turn the jukebox way down low. And you can tell your friend there with you, he'll have to go. 나만이 당신 애인이 되어야 하니 글을 보내라는 짐니부스의 He Left Go였습니다. 팝송이 외국 곡이다 보니 가사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지금 들으실 이 곡도 그런 곡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뭐 사랑 그런 거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실제로는 우리 헤어졌으니 마음 단단히 먹고 잘 살아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거 한번 내용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요. 내 곁을 떠나세요 제발. 그대의 생애가 비참해지기 전에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 가주세요 제발. 그뿐입니다. 그냥 다른 데 가서 다른 삶을 가지세요. 결코 뒤돌아보지 말고 잊어주세요. 왜 쓸데없는 꿈을 꾸나요? 좀 어째 무섭기까지 하는데요. 자, 그럼 그 이런 내용의 노래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노래 매트 몬로의 워크어웨이입니다. 러브 러브 러브 러브 러브 러브 러브 Before you throw your life away, a life that I could share for just a day. We should have met some years ago. For your sake I say, walk away, just go. Walk away and live a life that's full with no regret. Don't look back at me, just try to forget. Why build a dream that cannot come true? So be strong, reach the stars now. Walk away, walk on. If I heard your voice, I'd beg you to stay. Just run, run away. Goodbye, my love. My tears will fall now that you're gone. I can't help but cry, but I must go on. I'm sad that I, after searching so long, knew I love you, but told you, walk away, walk on, walk on. 이렇게 매몰차게 떠나라고 하는 노래도 있지만은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걸하는 노래도 우리는 알고 있죠. 60년대 노래 Walk Away에서 20년을 훌쩍 뛰어넘어 80년 중반 노래입니다. Electric Light Orchestra 이해로의 Don't Walk Away 이어집니다. Why do I say Don't walk away You'll be When you don't want me anymore Don't turn around Don't ever leave A lonely room Where empty days Are gathering To meet me When you're gone Are you 원곡과 번안곡을 동시에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영남 씨의 내 고향 충청도와 그 곡의 원곡인 The Bank of Ohio입니다. 먼저 조영남 씨의 내 고향 충청도 듣고 얘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사후퇴 때 비난 내려와 살다 정든 곳 두메나 산고 태어난 곳은 아니었지만 나를 키워준 고향 충청도 내 아내와 내 아들과 셋이서 함께 가고 싶은 곳 넌과 바사이 작은 초가지 내 고향은 충청도라 어머니는 밭에 나가고 아버지는 장에 가시고 나와 내 동생 논길을 따라 메뚜기 잡이 하루가 갔죠 밖에 기차 정거장 언덕 위에 하얀 예배당 내가 다니던 국민학교는 동네서 제일 큰 집이었죠 내 아내와 내 아들과 셋이서 함께 가고 싶은 곳 넌과 마사이 작은 초가지 내 고향은 충청도에 내 고향 충청도의 원곡 Bank of Ohio는 19세기에 유행했던 구전 음악인데요. 내용 역시 뜨악입니다. 오늘은 어째 소개하는 곡마다 가사가 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초대해 오하이오에 있는 제방을 고르면서 청혼을 하는데 그녀가 프로포즈를 거절하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곳을 보고 그녀를 살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째 곡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곡이죠. 이런 발라드를 팝용어로는 머더 발라드라고 한다는데요. 이 90년대 후반 머더 발라드라는 밴드도 나오기도 했었죠. 1930년대에 여러 가수들에 의해 컨트리풍으로 발표되기도 했었다는데 사실 들어본 적은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저에게 이 노래는 조안 바이즈가 60년대 초반에 발표해서 듣게 됐고요. 그래도 올리비아 뉴튼 존이 73년도경에 그녀의 If Not For You라는 앨범에 발표한 이 노래를 아주 좋아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역시 이 노래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원곡과 번안곡을 동시에 듣는 시간. 오늘은 올리비아 뉴튼존의 Bank of Ohio입니다. To take a walk, to take a walk, just a little walk down the side where the waters flow down by the banks of the Ohio and only say. 잭슨 브라운도 멤버로 있었던 니티 그리티 더트 밴드라는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그룹이 6인조 더티 밴드로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을 동경하는 젊은 미국인들의 꿈을 노래하여 80년대 초반 큰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바로 지금 들으시는 곡이 그 곡입니다. 노래하는 그룹은 더트 밴드인데요. 전 왜 그런지 더티 밴드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익숙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Keep on talking, mama, I can hear your voice that tickles down inside of my ear. I feel a tropical vacation this year might be the answer to this hillbilly beer. I think Jamaica in the moonlight, sandy beaches drinking rum every night. We got no money, mama, but we can go. We'll split the difference, go to Coconut Grove. Voila, an American dream, where we can travel, girl, without any means. When it's as easy as closing your eyes and dream Jamaica. big neon sign. It goes so easy with that rain falling down. I think a tropical vacation this year might be the answer to this hillbilly beer. And voila, an American dream. Yeah, we can travel, girl, without any means. When it's as easy as closing your eyes and dream Jamaica is that big neon sign. Just think Jamaica in the moonlight, sandy beaches drinking rum every night. We got no money, mama, but we can go. Split the difference, go to Coconut Grove. '꿈'이라는 그런 노래를 감상하셨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미국인의 마음이라는 그런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헤어서프라이입니다. 공식적인 그들의 1집 앨범 Lost in Love에 삽입된 노래입니다. American Heart입니다. 1969, they traveled east to India to find some peace of mind. They stood for love and freedom. They were children of their time. Oh, oh. They lived in a world that was cold and uncaring. They swore they would change it with loving and sharing. They'd never live like their parents had done. Their innocence shone like the sun. American heart. American heart, so easily broken. Now they got a family and a cottage in the hills. He's always working late to pay the mortgage and the bills. And she has trouble sleeping, so the doctor gives her pills. Oh, oh. Who are these strangers who used to be lovers? Now they got nothing to say to each other. Too far apart to discuss their mistakes. They file for divorce and it breaks their American hearts. So filled with emotion, American hearts, so easily broken. American heart.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 가슴마다 햇살은 아쉬워. 가요 다섯 손가락에 들 정도로 사랑을 흠뻑 받은 해바라기의 사랑으로였습니다. 음악과 영화는 따로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억의 골든팝스에서는 역사상 가장 흥행에 성공한 영화 100편을 선정하여 매주 조금씩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먼저 금주는 역사상 가장 흥행에 성공한 영화 100위에서 91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0위는 캐리비안 해적의 일병격인 콜스 오브 블랙 펄인데요. 이 영화는 월트 디즈니사가 영화를 제작했죠. 그리고 조니 뎁과 케라 나이트리 주연의 판타지 필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사실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까지 총 4편의 영화가 제작됐는데 주윤발이 출연했던 영화도 있었죠. 온 스트레인저 타이드라는 그런 제4편이었는데요. 2017년도에 제5편이 개봉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알라딘과 토이스토리 3편 등이 92권에서 흥행 성적을 역대 최고 흥행 수익으로 올렸었고요. 또한 1984년도에 만든 스필버그 감독과 해리슨 포드 콤비의 인디아나 존스 2편 템플 오브 둠이 역시 역대 흥행 수익 92권에 기록하는 대흥행을 기록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인디아나 존스 1편은 예상보다는 저조한 흥행을 기록했는데요. 이 영화 2편은 오락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준 영화로 극찬되면서 초대박을 터뜨리면서 우리는 드디어 한국에서도 스필버그의 열풍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사운드 트랙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92권에는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미세스 닷파이어도 있네요. 사실 이 영화는 제가 결혼하기 전 우리 집사람과 서울극장에서 같이 관람한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2010년 이후에 만든 영화 두 편이 또 역시 92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영화가 헝그리 게임 1편과 2편입니다. 요즘 영화가 컴퓨터 그래픽을 지나치게 남용해 영화 본래의 맛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견해인데요. 그래서 영화관으로 발걸음이 잘 가지 않는 현실입니다. 게리 로스라는 친구가 메가폰을 잡았고 제니퍼 로렌스가 여주인공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요즘 DVD 매장에서 1, 2편을 같이 묶어서 20플레이로 판매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구입 한번 해볼까 합니다. 특히 2010년도에 제작된 헝거게임 1편 주제곡은 현재 팝음악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부른 Safe and Sound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아카데미 주제가상까지 거머쥐는 영광을 누리기까지 하죠. 자, 이 노래와 함께 다음 주 이 시간은 역대 흥행수위 82권 영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un is going down. You'll be 오늘도 작별할 시간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씩 보내드리고 있는 초계 골든팝스는 목요일 금요일 동시간대에 재방송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다시 듣기로 원하시는 시간에 언제든지 청취가 가능합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의 말씀이 실린 한인 잡지를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경우 정말 상대방을 위해 최선을 100% 다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자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제가 방송 처음에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아쉽다라는 취지의 멘트를 시작한 것 같은데 남의 흠집과 단점을 논하기에 앞서 최선을 다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배려 문화 우리 사회에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온통 신문지상에 남의 흠집만 부각시키는 작금의 실태에 그저 아쉬움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방송은 그린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광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no, I won't be afraid. Oh, I won't be afraid,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So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by me, stand by me. If the sky that we look upon should tumble and fall, or the mountain should crumble, I won't cry, I won't cry, no, I won't shed a tear,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And all by me, stand by me.